혹시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너무 빨리 말하진 않을 거야. 생각나니 처음 느꼈던 그때 그 감정들 몰랐었지. 아마 그때 몰랐을 거야.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. 어느새 가슴속 한켠에 자리한 네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너에게 꼭 해.